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ألم نشرح لك صدرك ووضعنا عنك وزرك الذي أنقض ظهرك ورفعنا لك ذكرك فإن مع العسر يسرا إن مع العسر يسرا فإذا فرغت فانصب وإلى ربك فارغب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펼치사 그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으며 그대의 등에 있는 그 짐은 무거운 것이었노라 하나님이 그대의 위치를 높이 두었으며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실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노력하며 주님께 간구하라.